오는 거리에 추억이 젖어들어 상처 난 내 사랑은 눈물뿐인데 아타버린 연기처럼 자취 없이 떠나버린 그 사람 마음은 돌아올 기약 없네. 하여 멈